4월 15일 금요일. 승리 주시는 주님 계시니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에스겔 38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얼굴을 마곡당에 있는 곡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에게 향하고 그에 대해 예언해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인 고가 나는 너를 대적한다. 내가 너를 돌려세우고 내 턱에 갈고리를 끼워서 너와 내 모든 군대와 말들과 완벽하게 무장한 기마병들과 크고 작은 방패를 잡고 칼을 휘두르는 큰 무리를 이끌어낼 것이다. 페르시아와 에티오피아와 붓이 모두 방패를 들고 투구를 쓴채 그들과 함께 할 것이고, 고멜과 그의 모든 군대와 멀리 북쪽으로부터 도갈마 족속과 그의 모든 군대 등 많은 백성들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와 내 모든 무리는 각오하고 준비하라. 너와 내 주위에 모인 내 모든 무리는 각오하고 준비하라. 너는 그들의 지휘관이 되라. 여러 날 후에 너는 무장하라는 명령을 받을 것이다. 여러 해가 지난 후에 칼로부터 회복된 땅, 여러 민족들이 떠난 후 오랫동안 폐허가 됐던 이스라엘의 산지에 다시 세운 나라를 내가 공격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다른 민족과 살다 돌아온 뒤에 모두 안심하고 살고 있다. 너는 내 모든 군대와 너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들과 더불어 마치 폭풍이 오는 것처럼 올라올 것이며, 너는 땅을 덮는 구름과 같을 것이다.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그날에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라서 너는 악한 계획을 도모할 것이다. 너는 말할 것이다. 내가 저 성벽이 없는 땅을 공격할 것이다. 모두가 울타리도 없고 창살도 없고 대문도 없이 안심하며 평화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침략할 것이다. 물건을 약탈하고 노략질하며 다시 사람이 살게 된그 폐허된 곳과 여러 민족들에게 흩어져 있다가 다시 모여들어서 가축과 재물을 얻고 그 땅의 중심에 살고 있는 저 백성에게 손을 뻗으려고 한다.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들과 그의 모든 성읍들은 내게 말할 것이다. 내가 약탈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은 것이 노략질하고 은과 금을 가져가고 가축과 물건을 빼앗고 많은 전리품을 얻으려고 한 것이냐? 그러므로 사람아, 예언하여라. 곡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그날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안심하고 살고 있을 때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살고 있는 북쪽으로부터 너는 많은 백성들과 함께 올 것이다. 너희들은 모두 말을 타는 큰 무리로 강한 군대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하니 구름같이 땅을 덮을 것이다. 고가, 훗날에 나는 너로 하여금 내 땅을 침략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 눈앞에서 너를 통해 내 거룩함을 드러낼 때 저 민족들로 하여금 나를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전에 내 종인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통해 말한 이가 내가 아니냐?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내가 너를 보낼 것이라고 그들은 여러 해 동안 예언했었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진노가 내 얼굴에 나타날 것이다. 열정과 불타는 진노로 나는 말한다. 그날에 분명 이스라엘 땅에 큰 지진이 있을 것이다.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들판의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과 땅 표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내 앞에서 두려움으로 떨 것이다. 산들이 무너지고 절벽들이 넘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쓰러질 것이다. 내가 곡을 대적해서 내 모든 산에서 칼을 부를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각 사람은 칼로 자기 형제를 칠 것이다. 나는 전염병과 피로써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폭우와 큰 우박과 불과 유황을 그와 그의 군대와 그와 함께한 많은 백성들 위에 넘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나는 내 미대함과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드러내어 많은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나를 알릴 것이다. 곡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셔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곡을 그분의 절대주권적 계획하에 일으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곡이 이끄는 연합군은 회복된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그 재산을 빼앗고 땅을 점령할 것입니다. 곡과 연합군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상 나라의 권세를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악한 세력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원수들의 공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각 처에서 원수들이 거세게 공격해와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선명하게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곡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에 임했던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대적자 곡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와 질투 앞에 모든 피조물이 두려워 떨 것이며 대적자들은 탐욕과 불순한 꾀로 인해 같은 편끼리 싸우고 전염병과 피, 폭우와 우박덩이, 불과 유황의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드러내시며 악한 세력을 심판하심으로 종말론적 승리를 보여주십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상의 유혹과 공격을 이겨야 합니다. 묵상 에세이. 대적의 공격 앞에서. 얼마 전에 나는 강한 무리에 둘러싸인 약자로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나를 신뢰하고 지지해 주었던 동료가 순식간에 강자편에 합류해서 나를 대적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그때 나는 배신감 때문에 상심하며 하나님 품으로 달려갔다.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것이라고 확신을 주시며 나를 위로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동료를 용서했다. 한 주가 지났을 때 그가 찾아와 먼저 입을 열었다. 교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초심을 잃고 하나님과 교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머리를 숙인 채 힘없이 말하는 그에게 나는 이미 그를 용서했고 서운한 마음이 없음을 전했다. 이후로 그는 나의 일을 돕고자 했었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까지 했다. 그 결과 내가 스스로 나서서 할 수 없었던 어려운 일들이 잘 해결되었다. 하나님은 상황을 봐서 강자편으로 건너가시거나 변덕을 부리지 않으신다. 언제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천만 명이 당신을 둘러싸고 압박할지라도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으리라 라고 선포하라. 정경주에 승리할 수 있어요. 한절 묵상. 곡과의 전쟁은 역사의 종말에 벌어질 사탄과의 전투를 예표합니다. 사탄이 악의 세력을 규합해 하나님 왕국에 도전하는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현대 문화는 대부분 복음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며 그로 인해 전면전을 벌이는 형국이 바로 오늘의 영적 실상입니다. 그러나 종국적 승리가 예비된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의와 진리로 무장하기만 하면 됩니다. 세상과 개인의 모든 역사가 인간의 힘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위대하고 거룩하신 계획으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믿음을 뒤흔들려는 거센 바람이 휘몰아쳐도 자기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굳게 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